안녕하세요. 아, 정화에 만나요. 오늘은 남은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이제 뭐 겨울에 막바지인데 겨울이 이런 맛이다. 한번 좀 보여주고 갈 모양입니다. 겨울철 이제 그 뉴질랜드가 항상 그 네. 아주 춥진 않죠,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물이 겨울철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 얘기가 나오고, 겨울하면은 아무래도 해초가 또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죠? 해초는 이상하게 겨울에 잘 자라요. 한국에도 김이나 뭐 미역이나 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토시나 겨울에 아주 잘 자랍니다. 뉴질랜드도 좀 마찬가지고. 예. 토시라는 이 해초는 여러 이제 해조류가 많은데 오늘 이 토시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는 거죠? 예. 토시는 아무래도 해조류 중에서 뭐 우리가 미역이나 김, 다시마 많이 먹지만 사실은 토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찍부터 식생활에 많이 올려져 있고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책임도 져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이라는 것은 이제 김밥이 아주 유명해서 이렇게 싸 먹는 것이 있지만서도 또 미역은 생각하면 국, 그렇죠? 얘기하지만 토스는 그 이용이 다양하게 이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이제 토스는 묻혀서 나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었고, 해조류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각각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은 김밥, 미역은 미역국, 그렇죠? 토스는 나물,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다시마는 뭐 우리가 뭐 육수를 낸다든가 아니면 쌈으로 먹는다든가 그렇겠지만 토순 이렇게 나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 이게 토 제가 이거 발음이 이게 그 2014년도였나요? 저희 우리나라 그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라는 게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네. 이게 뭐였나요 이게?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마음은 정말 한국으로 한번 달려가서 저도 그 박람회를 한번 참관해보고 싶었는데 멀리 있어서 그냥 인터넷으로만 자료를 좀 몇 가지 봤습니다. 사실은 해조류 박람회 굉장히 뜻밖의 그 행사였어요. 해조류 가지고 해조류만으로 세계적인 박람회를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한국의 이제 전라도 완도 하면은 이제 김이나 미역 이런 것에 톳 이런 해조류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인데. 완도 지역에서 세계 해조류 박람회가 열렸던 것이죠. 참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바닷속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닷속에서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만큼 그 해조류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7년도에도 다시 두 번째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이제 준비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2년 전인 2014년도에는 사실 뉴질랜드에서도 해조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뜻깊은 그런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일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작은 건데 뉴질랜드에서 발행된 우표 있죠. 네네. 우표 중에서 다섯 가지 해조류로 한 시리즈로 된 우표가 뉴질랜드에서 2014년도에 발행됐어요.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그만큼 뉴질랜드도 해조류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해조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돼서 사람들의 식탁에 이렇게 올려지지는 않아요. 해조류가 이제 태평양 주변 국가들, 뭐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중국, 요즘은 이제 필리핀 같은 데도 해조류를 생산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사람들이 김 소유량이 많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민이 먹으려고 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그런 이제 산업으로서의 해조류 산업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차지하는 해조류 시장은 거의 뭐 세계 시장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탑이다. 탑3.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미하게 호주 혹은 뉴질랜드, 뭐 미국, 하와이 이런 데서 조금씩 이제 해조류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도 박람회에서 말했던 그 해조류가 미래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럼요. 개발, 그러니까 서양권 내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 보니까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먹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식량 문제가 특히 이제 전에는 식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많이 먹는다 배부르게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단순히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양 가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다 보니까 더 이제 좋은 식품으로서의 또 다른 것들을 개발해 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를 통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뉴질랜드가 해조류 생산 국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뉴질랜드에서 그런 게 나요. 네. 사실 뉴질랜드가 섬나라니까 당연히 해조류가 많겠죠. 많겠는데 물론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 같은 데는 그 해조류를 건강 보조 식품 아니면 의약품 원료로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산업용으로 그렇지만 뉴질랜드도 바다가 뭐 사면에 거쳐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 1930-40년 때부터 일본의 그 한천 우뭇가사리 한천의 재료인 우뭇가사리를 일본에 많이 수출한 그런 경우도 있고 제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에 뉴질랜드가 이제 유럽에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특히 그 마오리들로 구성된 뉴질랜드 부대가 뉴질랜드에 참전합니다. 네. 그때 뉴질랜드의 군인들 마오리 부대가 그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챙겨갔던 것이 뭐냐면 돌김이에요. 돌김. 돌김. 예. 그 카이코우라 지역에서는 지금도 돌김을 생산하거든요. 그 물론 자연산 돌김이죠. 자연산 돌김을 말려서 마오리 부대가 유럽에 파병됐을 때 갔을 때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바닷가에서 뉴질랜드 돌김을 한번 채취해다가 저도 집에서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많이 나가는데 오늘 톳에 대해서 이제 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톳은 뉴질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해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해조류에는 사실 일반 채소하고 비교했을 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 또 일반 땅에서 나는 채소에 비해서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적인 그런 또 건강 그 물질도 많이 또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 사회가 자꾸 산업화되고 하면서 중금속에 많이 오염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일본에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폭발도 몇 년 전에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방사능이나 또 산업 물질로 인한 중금속 오염 이런 거를 염려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바로 이 해조류에서 그 답을 얻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 톳 같은 것은 굉장히 그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 필리핀도 이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도 이게 해산물 같은 거 제가 이거 해조류는 잘 몰랐는데 해산물 같은 경우 일본에 많이 수출한다고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먹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돈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 섬 지역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섬 지역 분들이 뭐 자녀들 키우고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 해산물 특히 이제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해조류라고 했을 때에 특히 이제 좋은 김이나 특히 톳 같은 것들이 완도 같은 데에서 그 채취되면은 거의 전량 일본으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좀 그런 게 있네요. 일본 예. 사람들이 톳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 사람들이 해조류를 많이 좋아한 것은 일본도 섬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서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산업화가 많이 빨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을 통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해조류에 대한 연구도 빨랐고 또 해조류에 대한 소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톳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한국의 남해 바다 쪽으로 가면 톳이 참 그 톳이 이제 뭐 길게는 한 1m까지도 자라거든요. 엄청 크네요. 예, 한 30cm에서 1m까지도 자라는데 겨울철 차가운 바다 속에서 파도가 그냥 출렁출렁 그 들어갔다 나왔다 일렁일 때마다 파도가 아주 푸른 그런 파도 속에서 이 톳도 머리 큰 머리카락처럼 휘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톳이 저도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입안에서 이렇게 느낌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톳이 톳은 그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많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톳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이 톳 나무를 많이 해주셨던 이유가 칼슘이 필요. 성장기 어린일 때는 칼슘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톳나무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칼슘이니까 뭐 어린이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금속의 오염, 방사능 이런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톳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톳 속에는 그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갈조류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 알긴산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요새는 또 뭐 푸코이단이라는 것을 또 이 해조류 속에서 발견해서 대단히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알기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혈청 지질 조성의 개선 효과에 굉장히 좋고 또 생리 기능성과 이런 데 관련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톳을 가리켜서 이런 독소 제거 또 방사능 이 배출 이런 것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톳을 바다의 미나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톳을 어디서 뉴질랜드에서 채취할 수 있냐면은 그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다니질 못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겠죠. 가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보면은 서쪽 바다에서는 톳을 못 봤어요. 아, 서쪽 바다에서는. 서쪽 바다라고 해봤자 제가 가본 데는 피아비치 뭐 하고 또 베델스비치 뭐 이 정도밖에 사실 안 가봤어요. 가본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런 쪽에서는 톳을 구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가보면. 네. 굉장히 이 사실은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동쪽 바다하고 서쪽 바다하고 뭐 겨우 한 뭐 한 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해주로의 그 분포가 많이 달라요. 네. 아무래도 그 파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쪽 바다는 뉴질랜드는 파도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런 거친 바다에는 좀 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잘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 톳은 뉴질랜드에서 제가 동쪽 바다 쪽에서만 봤던 것 같아요. 오클랜드 오클랜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저쪽 뭐 팡가레이 쪽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톳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톳을 이제 채취로 가시면 아마 뭐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톳이 어떻게 생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그 영상에서 또 예, 볼 수 예. 있으니까 우리 네. 저기 SPM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그 나물 이야기의 지난 주에 아마 방송이 혹시 나갔는지 네네 있어요. 나갔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톳이 아마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톳을 채취할 때 확 잡아 당기지 마시고 뿌리까지 이렇게 다 당기지 마시고 위에 이렇게 조금 연한 갈색으로 난 그런 부분들이 건강한 거거든요. 가보시면은 아마 알 거예요. 오래된 톳은 이제 벌써 묵은 것은 통통한 맛이 없어요. 가느다란 굵은 실처럼 그렇게 됐고 새로 이제 싹이 난 것은 통통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한번 씹어보기도 하면 오독오독하게 씹히고 또 거기에 보면 조그만 구슬 같은 그런 공기주머니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사실 이제 씨앗도 거기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톡톡 이게 터지거든요. 아주 뭐 식감도 좋고 뭐 재미도 있어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싱싱한 부분만을 이렇게 조금 잘라서 뜯으세요. 나물을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세요. 갈조류 해조류들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끓는 물에 넣으면은 바로 연녹색에 초록색으로 싹 순간적으로 변해요. 원래 적갈색이었는데. 예예, 갈색이었다가 네. 싹 변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한참 놔두면 다시 갈색으로 또 변색이 돼요. 그냥 연녹색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색깔이 싹 변하게 되면 더 식감이 아주 더 많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톳을 데쳐서 꼭 짜가지고 톳을 먹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아, 일단은 톳 나물을 무치가 무칠 수 있는데 톳 나물도 그 같은 보조 재료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남해안 지방에서 섬이나 해안가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톳을 드실 때에는 톳나물을 이 두부를 꼭 짜서 두부를 으깨 가지고 같이 무쳐 먹는 그런 지방도 있고 아니면 된장에다가 무쳐 먹는 그런 지방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게 두부나 된장을 넣어서 이게 같이 무쳐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톳은 또 기름에 들기름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톳을 뭐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초무침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톳을 나물로 먹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한 네다섯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 요즘 이제 톳을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말려서도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아 건조해도 되고 네. 냉동 보관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냉동으로 보관한 거나 아니면 뭐 말렸던 거를 밥을 지을 때 밥 위에다가 톳을 올려서 양념 간장을 양념장을 만들어서 톳밥 톳 비빔밥 있죠? 이렇게 해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톳은 멸치 잔멸치하고 같이 해서 톳 멸치볶음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뭐 톳 초고추장 무침할 때 다른 채소를 넣어서 한다 그러는데 내가 먹고 싶은 그런 채소들 오이도 좋고 무도 좋고 아니면 다른 해물하고 섞어도 좋고 이렇게 다른 부재료와 같이 섞어서 이렇게 무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홍 이사님은 톳을 된장국을 끓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톡 끓이는 거. 아 좋아요. 잘해 드신 거예요. 뭐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톳 된장국도 괜찮고 저는 집에서 뭘 많이 해 먹냐면 톳 전 있죠. 전. 부침개. 부침개. 예. 그 제 아내는 그 톳하고 두부를 꼭 짜서 두부를 으깨요. 그리고 톳하고 같이 버무려서 거기다 부침가루 반죽해서 넣어서 톳 전 부치면 이것도 아주 별미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사실 이게 나물 무쳐놓으면 잘 안 먹죠. 그랬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톳 주먹밥을 한다든가 톳 삼각김밥을 한다든가 톳 유부 뭐 영양밥을 한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부들은 톳을 말려가지고 이거를 분말로 만들어요. 요즘 굉장히 또 이게 각광받는데 톳 분말을 만들어서 그 이제 조미료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 오늘 톳에 대해서 톳 맞죠? 예. 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그 바다에 정말 영양소가 정말 풍부한 그런 예. 해조류 나물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바닷가 주말에 한번 나가셔서 가족들이랑 나가서 예. 채취하시면서 또 재미도 보고 바다를 또 구경도 하고 예. 그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건강한 우리 톳도 만나서 하는 식탁에 올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future's b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You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Trust God in all your ways. He will guide you all your days. He will renew your strength as you walk the road of fai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네, 우리 신앙 상담 코너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 뭐 교회에서 개인적인 것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뭐 보통 말하면 뭐 제일 많이 하는 자주 하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주 이제 묻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많죠. 가끔은 읽어보려고도 연초가 되면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일독을 시작하지만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악과 문제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느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그런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없음이 답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정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예.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이런 그 질문을 많이 사실 들었어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고 저를 붙잡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 내담자의 사연을 읽어보니까 가끔은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시작을 해본다 얘기를 하셨죠. 연초가 되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시작을 하시죠.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우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열심히 한번 또 도전해보시고 사실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들면은요 좋은 그 뭐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그룹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요즘은 성경 일독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하면은 성경 읽는데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오디오 성경도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 예, 맞습니다. 그렇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읽어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일독 자체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많이 읽으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담자님 꾸준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응원을 보내고 싶은 것은 비기독교인 친구에게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참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때로는 뭐 강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저도 목사인데 목사인 저 앞에서도 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이 어느 때보다도 막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예. 때로는 또 어떤 성경적인 사실을 막 끄집어내서 그걸 또 따지려고 할 때 이럴 땐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또 속 시원히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담자님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선악과 이 문제는 항상 진짜 궁금해하는 그렇죠. 건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딱 펴서 읽기 시작하면은 창세기 이제 1장과 3장 사이에서 사실 궁금한 것이 참 많아요. 예. 뭐 쉽게 얘기해서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뭐 이런 문제로부터 해서 오늘 이 선악과 문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궁금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담자께서 질의해 오신 것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늘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원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답을 다시 반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라면 먹지 못하는데 왜 그냥 뭘까라고만 생각할 것 같아요. 원망을 할 건 없고 그렇다고 또 감사도 아닌 것 같고 왜 만들었을까 궁금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선악과 저는 그래요.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좀 읽고 깨달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정말 선악과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를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어떠한 위치에 세워 주셨고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선악과의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 아까 말씀하신 그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했는데 이 사이에서 좀 갈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뭐 어떤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많이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나 또 컴퓨터나 요즘 흔히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방송을 하는데 우리 방송을 하면서 컴퓨터가 없으면 녹음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저도 뭐 이제는 전에는 컴퓨터 없이도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잘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컴퓨터 없이는 설교 준비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역시 뭐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스마트폰 없이도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게 사실 시대에 됐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은 자동차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시는 분들 또 재산을 잃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뉴질랜드도 사실은요 이 인구 밀도에 비해서 보면은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것 때문에 또 가정부라도 생기고 또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뭐 갈등도 생기고 또 그렇죠. 컴퓨터 또 스마트폰 때문에 불필요한 유혹에도 빠져들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저는 요즘 교회에 오면 낯선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교회 앞에 저희는 교회 바깥이 유리문으로 다 보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국 분이신데 안 들어오고 교회 마당 앞에 서성여기서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더니 무슨 포켓몬 그 포켓몬고 예, 그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이죠.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도 나도 그런 일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동차가 없었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고 뭐 생명도 재산도 잃을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동차를 만든 뭐 헨리 포드라 뭐 어떤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또 컴퓨터와 관련해서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뭐 누구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어요. 내가 안전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올바른 데에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고 결국은 사실은 책임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사람, 뭐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 사용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또 컴퓨터 스마트폰 이것 통해서 늘 우리의 생활에 유익함을 얻는 것처럼 선악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만든 사람의 그 잘못은 없긴 하지만 예. 운전도 마찬가지로 안전 예. 뭐 이제 부지에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어느 순간 해가지고 뭐 억울한 면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저쪽이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선악과도 그렇게 보면 아담과 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딱 끝내버릴 수가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어떤 이거를 좀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 따먹으라고 했던 뱀한테 이 책임을 전가시키면 될까요?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문제는 조금 후반부에서 한번 또 다뤄보기도 네. 하고 아무튼 이 선악과 문제를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딱 맞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것이 이 선악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인데 이 선악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오늘 상담이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흐를 수도 있게 되는데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 용어 하나를 빌려오면은 참 해결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신학 용어 중에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 약속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약속. 영어로는 뭐 coven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신학에서 언약신학 혹은 계약신학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냐면 뭐냐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을 언약, 계약이라는 관점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실마리를 아주 쉽게 명쾌하게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많이 쓰죠. 신실하신 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첫 약속, 첫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서로 삼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의 약속, 이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 나오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요. 네. 바로 그 언약의 그 매개체가 뭐냐면 이 선악과입니다. 아. 예. 이 창조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로 만들어야지 왜 제일 먼저 네. 만들까 이런 네. 생각을 들어요. 사실 저도 어린 그 국민학교 오늘날에 하면 이제 초등 시절이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한데 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시지 않으시고 맨 나중에 만드셨을까? 오, 초등이요. 네. 초등 지금 좀 상당히 네. 수준 높은 생각을 했지만서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유용하게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 어쩌면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매니징을 매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뭐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청지기 이런적인 개념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문장이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 문제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형성되는 하나의 그 이 언약의 매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예.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언약이라든지 자유의지 말이 어떻게 보면 예. 약속이라는 단어와 이제 자유의지인데 예. 예. 생성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무튼 지켜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언약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귀중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 언약 우리는 뭐 계약 이런 용어가 사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언약, 계약 이런 것을 하셨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실제 생활에도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질서가 없고 또 우리의 그 살아가는 의지 속에서 힘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계약,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내가 그거를 지킬 때에 얼마만큼 내 삶에 유익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언약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죠. 자동차 보험을 들을 때도 계약서에 쌍방간에 사인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계약이라는 것이 나만 사인하고 상대방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은 소용이 없는 거죠. 쌍방간에 이렇게 지어졌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약은 신학용어로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고 일방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라고 딱 일방적으로 해주는 그런 약속인데 어떤 일방적인 약속이든지 뭐 쌍방간의 약속이든지 이 약속의 중요한 것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지키는 데 있다. 지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유의지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원인은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한마디로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교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그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욕심의 눈으로 교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선악과가 야 먹고 싶다 참 보기 좋다 야 탐스럽다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까지 될까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중에 그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존 밀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냐면 남편에게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하와도 벌써 이렇게 남편한테 짓눌리고 구박을 받았는지 아, 난 남편으로부터 자유화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가졌는지 아무튼 밀턴은 그런 표현을 했고 또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욕심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원인을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 또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악과를 결론적으로 보면서 오늘 내담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 네.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류에게 죄가 없었을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오늘 내담자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담자도 표현을 하셨지만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하나님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죄의 올무로 씌우고 그리고 또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좀 다소 억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정말 우리는 좋은 선물을 받고도 그것이 좋은 줄을 모르면서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튼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 잘 활용되지 못해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죄를 범한 요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회피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부부 문제를 상담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아담을 향해서 아유 아담 이렇게 쪼잔하냐 쪼잔하다는 말이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난 사실은 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제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하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배신감이 엄청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하고 한평생을 살아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창세기 3장 1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해요? 이제 지금 주사위가 하와로 넘어갔어요.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뱀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고 책임을 또 뱀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냥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인이 누구한테 왔든 간에 가장으로서 아니면 인류의 대표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성경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무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이렇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아 인간에게서는 해결 방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봐요. 누구 탓만 하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네. 정말 이렇게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시기도 하시고 신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주 독특한 전무후무한 그런 해결 방법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언약 신학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지만 언약의 완성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쫙 보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목사들만 신학교에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좀 성도들도 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언약에 대한 그 풀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참 딱 알아놓으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가 원망이냐 감사냐 그런 표현도 우리가 했었는데 아 정말 선악과는 정말 감사 중에서도 최고의 감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쭉 풀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잘 그 짜임새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오늘 그 진짜 선악과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뭐 어떤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언약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정말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좀 예. 공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예. 오늘 이렇게 신앙상담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맛있는 나물과 또 예. 이제 깊어 있는 신앙상담을 통해서 예. 건강과 함께 신앙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아, 추운데 예. 다시 돌아가실 때.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